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 시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평양을 나는 사랑해. 내 너를 사랑해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린 승리자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간절한 마음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